네, 안녕하세요. 니코 기린콜의 정신입니다. 제가 8년 만에 아르비아로 넘버원에 나왔는데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. Let's go! Never give up. Thank you.